언젠가는 한 번쯤 너를 기억할 거야.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되겠지.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도 같은데 닮은 사람 하나 보지 못했어. 영화 속에서 나 일어나는 일일까. 저 골목을 돌며 만나지려나. 짐작조차 할 순 없겠지. 하지만 그댄 언젠가 이런 나의 마음일지도 몰라.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그댄 짐작조차